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셋을 낳고 므낫셋은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의 그의 형제들을 낳았느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하살을 낳고 엘르하살은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늘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악과 허물과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또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예수님의 초림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뜻깊은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초림하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류가 그렇게 기다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마태는 신약성경의 첫 줄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민자의 후손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이민자로 평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이분들은 가나안 땅을 방랑하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는 단기 체류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사명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화와 언어가 다른 그곳에서 나름대로 정착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는 끊임없이 양떼를 몰고 가축을 몰고 돌아다녀야 했던 유목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가기도 하고 블레셋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평생 유리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긴 적도 최소한 두 번 있었던 것 같고요. 우물을 빼앗기고 또 양떼를 먹일 목초지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심정을 조금 알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민자의 고뇌와 그 번뇌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안정감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마음 한켠에 허전함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잃었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도 언제 이것이 사라질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민자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이 불안하고 불편한 이민자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방랑하는 인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안식하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노예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베레스와 헤스론과 람과 암미나답과 나손은 애굽에서 일생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국빈 대접을 받고서 애굽에 입성했습니다. 화려한 이민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웬걸 점점 찬밥 신세가 되고 급기야는 노예로 전락한 것이 이분들의 인생입니다. 멸시와 모멸과 채찍과 핍박을 받으며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인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인구가 너무 늘어나는 이 히브리 노예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바로 왕을 만난 분들이 바로 이 노예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물에서 건져낸 아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조상들은 노예 생활도 했습니다. 노예같이 고생하며 기다리던 그 한 가지 소망,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폭압으로부터, 채찍과 수치와 묘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해방자로 오셔서 죄와 악과 그리고 못난 온갖 악한 권세로부터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해방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억눌린 자의 해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악 때문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왕의 후손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방랑하는 한 이민자였지만 다윗은 한 나라를 다스리고 세우고 강성하게 만든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왕,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들은 제대로 왕 노릇을 했던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는 유다 왕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알을 숭배했던 아하시야 같은 왕들의 이름은 아예 빼버렸어요. 어쨌든 이 왕들은 사실 완벽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수 범벅, 문제투성이의 왕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 다윗은 살인자였습니다. 간통한 분입니다. 만인이 다 그의 범죄를 알고 그를, 그의 그 비밀을 알았던 그런 부끄러운 왕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거의 패가망신할 정도로 형제들끼리 권력상잔을 벌였습니다. 솔로몬은 너무 많은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우상을 다 섬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부끄러운 영성을 가졌던 분입니다. 르호보암은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집권하자마자 나라를 반동강이가 아니라 아예 그냥 12분의 10, 열 지파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고 허점투성이고 형편없는 왕들이 예수님의 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들의 이런 부끄럽고 무지한 모습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수백 년 지속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왕들의 후손이지만 그 왕들은 변변치 않고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유다 왕국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제국들이 난무하는 그 열강의 각축장 속에서 유다 왕국은 그래도 수백 년 살아남습니다. 왕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만의 왕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왕국이 찌그러져가고 무너져가고 쇠약해질 때 우리는 스스로 힘을 내어서 세워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사업장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맺고 있는 그 네트워크가 흔들릴 때 우리는 다짐합니다. 내가 힘을 써서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회복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살아남은 것은 다윗의 영도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들의 왕국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족시키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진동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유다 왕국을 보시면 세상에서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들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조상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몰려든 그 연합군을 찬양으로 물리친 왕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이방족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히스기야와 아시리아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아시리아의 대군을 기도로 물리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주셔서 수십만이 한꺼번에 죽게 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살려주십니다. 나라를 지키는 왕국을 세우는 힘은 왕의 지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살리시는 능력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포로들의 후손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 후손들은 자발적으로 갔습니다. 국빈 대접을 받으며 초청장을 받고 이민을 갔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들은 원치 않는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이 아니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가서 거세를 당하고 내시가 되고 시종이 되고 하인이 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고냐와 스알데엘과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냈던 분들입니다. 다윗왕의 후예들이 제대로 된 통치를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잘못을 범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유다를 넘기시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역사에 정통성 있는 왕조라고 하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그 순간을 보면서 우리는 나라가 망하는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순조황제께서 일제에 의해서 독살을 당하시죠. 그의 자녀들은 강제로 일본인과 결혼하여 그 후손들은 민족의 혈통의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포로가 됐다는 것, 왕족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는 것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은 그렇게 자존심과 명예가 박탈당한 땅에 떨어진 포로의 포로들이 해당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과 권세와 자존감이 사라진 그 포로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매여 있는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로 매여 있는 죄와 악의 포로가 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죄악과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무명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기가 뭐해서 무명이라고 했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나온 아비우과 엘리아킨과 아소르와 사독과 아킨과 엘리우과 엘리아살과 맞단과 야곱은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리 없이 아무도 비춰주는 그 하이라이트, 각광을 받지 못하고 조용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야 했을 그런 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있었기 때문에 이 평범한 사람들, 범인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 유력하지 않은 사람, 시쳇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분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고 견디며 낳고 또 낳고 낳으면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십니다. 이 이름 없는 사람들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스스로 자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조상들을 보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자나 위대한 자나 유력한 사람들 그들만을 조상으로 모신 분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가치 없다고 말한 사람, 포로들의 후손으로 이름 없이 사라질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가치해 보일지라도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나가면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나라가 볼품없고 힘없고 무가치해 보이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 때문에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우리아의 아내, 이 표현 자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밧세바라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까? 우리아는 다윗왕에 의해서 살해당한 전 남편입니다.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간통을 하고 여인이 임신을 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제일 앞에 내보내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내보내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철수해버려라, 그 명령을 요압 장군에게 내려서 우리아가 적군에 의해서 맞아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버젓이 예수님의 조상 중에 우리아의 이름을 넣어두셨습니다. 세상의 스캔들도 이런 스캔들이 없는데, 사실 성경에 아마 3대 스캔들을 꼽으라고 하면 이 세 분이 들어갈 거예요. 다말과 라합과 우리아. 제가 스캔들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나빴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까십거리로 쓰기 좋아하는 그 소재가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말은 첫째 남편 엘이 죽고, 둘째 남편 오난이 죽고, 셋째 남편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법도 아니고, 그래서 창녀로 가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던 여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까십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름답고 칭찬받을 그런 부분보다는 사람들이 수군대기 좋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른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분일 것이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 여리고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그 첩자를 도와주고 이스라엘의 침공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래서 유다지파의 후손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 유명한 룻의 남편 보아스. 그리고 여러분, 예, 아시다시피 룻도, 예,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재혼을 한 사람이죠. 아무튼 예수님의 조상들에 들어있는 이 여인들은 이 땅의 고초와 고난과 한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변화된 아름다운 유산을 남긴 그런 여인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남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남자들이 의시되는 세상에서 이 땅의 여인들은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임금이 몇십 퍼센트나 적은 그런 세상이 아직도 이 인류가 지배하고 있는 이 지구 땅입니다. 성차별이 심한 세상에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삶을 사십니까? 혼자서 싱글 맘으로 수십 년을 견뎌오셨습니까?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시고 홀로 문제와 또 자녀들과 스트러글 하시면서 견디십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문제를 헤쳐나간, 역경을 극복해낸 믿음의 여인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자들의 가족이 되어 주십니다.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로 이 자손이란 말, 후손이란 말, 아들이란 말은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한국말로만 다르지 어감이 다르죠. 예, 마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더 친근합니다마는 똑같은 휘오스란 단어를 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이나 마리아의 아들이나 똑같은 원어로 휘오스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은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요셉에게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동정녀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 야곱은 저 오래전에 조상 이스라엘이 아니고, 네, 아무도 모르는 야곱이에요. 그냥 요셉의 아버지, 예, 이름 없는 그 야곱입니다. 그에게서 요셉이 태어났는데 그와 정혼하신 분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혈통으로는, 혈육으로는 상관없이, 유전적으로 상관없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조상들,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분도 있고 비참한 순간을 경험했던 분들도 있는데 이 예수님의 조상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아, 믿음이 좋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 대림절이니까 목사님의 의도는 아,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살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복음주의의 진술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조상들은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도 특별한 죄를 다 모아놓은 특별 죄인들인 것 같습니다. 살인자의, 간통자의, 네, 일부 단체의 우상숭배,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왕들이 위대하죠? 왕실에서 좋은 교육을 받죠? 그런데 그만큼 죄도 더 많이 짓는 게 원래 왕들이에요. 여러분, 돈 가지고 죄를 범한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는 돈 없는 사람이 도둑질을 많이 할 거라고, 그래서 범죄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과 관련된 범죄에 더 많이 연루됩니다.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큰 죄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악이 관영한 곳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죄인들의 족보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입니다. 믿습니까? 은혜가 죄인을 회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죄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예수님의 조상들이 제일 먼저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더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관영한다고 한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한국인보다 죄를 더 많이 범했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더 빨리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가 관영한 곳에 죄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회개하고 울부짖고 괴로워하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넘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죄인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의 후손이고 죄인들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으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달라스에서 있었던 한 성형외과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날 한 여인이 이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제 남편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얼굴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되셨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화재로 인해서 집을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부모님을 구하겠다고 제 남편이 뛰어들었어요. 그러다가 화상만 입고 부모님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굴을 상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낙담과 좌절이 찾아와서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을 데리고 오세요. 제가 남편 얼굴을 최대한 말끔하게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니요, 의사 선생님, 제 남편이 아니라 저는 제가 성형 수술을 받으러 왔어요. 남편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얼굴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처럼 얼굴이 망가지도록 성형수술을 해주세요. 그러면 남편이 제 사랑을 이해하고 자기가 그 겪은 그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듣던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잠깐만요 하고서 사무실을 정돈하고 그 여인과 함께 집으로 찾아갑니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 남편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소리 높여 외칩니다. 저는 성형의사입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얼굴을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다시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선생님, 당신의 아내가 저에게 찾아와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당신처럼 선생님처럼 얼굴을 망가뜨려 달라고 성형수술 해달라고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이제 나오셔서 제 수술을 받으세요.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가 자기처럼 얼굴을 망치겠다는 그 말을 듣고서 드디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와서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없을 때,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고만 싶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고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정녕 십자가에서 죄인의 괴수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두려워서 숨기만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겪으셨을지라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또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 없이 죄인의 후손이 되신 것입니다. 부끄러운 조상들을 품에 안고 그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선물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참된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를 깨우쳐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 그는을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대명사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근데 저는 그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한 것이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요한서신의 그 신학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은 여러분의 거실에 손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손님이 손님으로 우리 집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많은 분들이 한 번 빅타임 예수님 영접하고 시들시들하게 나머지 일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은 예수님을 내 가족으로, 우리 집안의 호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집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의 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직장의 진정한 보스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 보스에게 그 말 하면은 기분 나빠해요. 보스가 다른 종류를 가졌으면 더 기분 나빠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전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짐과 죽음을 없애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의와 희락과 평강과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강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반추해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그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포로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죄인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이 죄와 악과 한과 원망과 분노와 복수와 증오심과 이 모든 악이 난무하는 세상에 평화와 기쁨에 주로 오신 주 예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사그리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관계를 주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함 가운데서 영혼의 구원, 영생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